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역도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또다시 민심 기만과 잔명 부지를 꾀한 뒤에 분노한 남조선 인민들이 박근혜 퇴진 투쟁에 계속 돌쳐나서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서울의 곳곳에서 박근혜와 최순실, 재벌들과 새누리당, 청와대를 규탄하는 집회들과 시위 행진이 진행된 것을 비롯해서 남조선 전 지역에서 전개된 박근혜 퇴진 투쟁에 노동자, 교원, 상인, 시민, 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35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일 서울에서 박근혜 3차 담화에 대한 퇴진 행동 전국대표자 회의를 가지고 박근혜에 대한 즉시 퇴진 및 구속수사,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했으며 박근혜 퇴진 및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투쟁들이 2일 곳곳에서 전개됐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는 1일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